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밑에 쓰면 돼.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 그러면 어느 도서관에서? 그러면 그 도서관이 좋은 책을 소장하고 있음이 증명되니까. 도서관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거야. 근데 증정본을 받았다. 출판사로부터 증정본.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 그럼 나도 가끔 PC방 가서 댓글을 달고 싶어. 자랑이냐? 잘나셨단 말이지. 출판사에서 알아줘. 근데 출판사에서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독되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해. 사람이 알아주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알아준다는 느낌. 요거 스쳐도 죽어요. 독약에 정말로. 이게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게 어렵긴 하지만 증정본을 받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위치에 서는 사람이 혹시라도 생기더라도 증정본 받아서 서평 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출판을 갖다 말아먹는 행위입니다.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은 책 만 원짜리 책 한 권 있잖아요. 만 원짜리 책 한 권을 받으면 책 한 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자가 인세를 1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만 원짜리 책 한 권을 팔면 천 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저자는 20%를 달라고 하는 저자도 있어요. 훌륭한 저자니까 그러겠죠. 김지아 씨가 15%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착취 행위입니다. 그러면 9,000원은 출판사가 먹느냐? 그렇지 않아. 9,000원을 출판사가 먹는 게 아니라 책 10,000원짜리 책 한 권이 나오는데 여기에 딱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10명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10명이 붙어있다고. 그러니까 책 한 권이 팔려서 10명이 먹고 사는 거야. 저자가 1,000원을 먹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죠? 10명이 먹고 산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자 출판사에 가면 영업자가 있어. 영업자만 있나? 출판사에서 격리하는 관리자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책을 만들 때 수고한 편집자가 있어. 편집 디자이너가 있어. 요게 이제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야. 알라딘 당일 배송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택배 아저씨들 죽어납니다. 택배 아저씨 있죠? 택배 아저씨도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알라딘에 가면 책값 깎아주잖아요. 깎아준 책값이 어디로 가요? 이런 데로 다 전가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책이 딱 출간되면 출판사가 자기 사무실에다 책 사놨다가 알라딘에서 주문왔다 그러면 그렇게 보내요? 아니잖아요. 물류 창고 있죠? 창고비가 있잖아. 창고에 가서 출판사 사장님 창고에서 꺼내요? 아니죠.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있잖아. 창고 노동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서점. 인쇄소. 그죠? 인쇄소. 그 다음에 띠지 붙어 있는 책 있잖아요? 띠지 하려면 재본하는 게 있고 띠지 가면 후가공을 해. 한 번 잡을 때 1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아줌마가 띠지 하나 붙이면서 30원 먹는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30원 먹어. 손 한 번 돌리면 10원. 예? 그래서 30원이야.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재본소. 10명이잖아. 10군데가 붙어 있잖아요. 책 하나에. 그러니까 1,000원씩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저자도 공평하게 먹는 거예요. 1,000원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책값 깎아야 된다라든가. 정말 치사하게 3,000원짜리 책과 세 개 사가지고 1,500원에 중고서점에 내놓지 좀 마요. 뭐 하는. 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물론 원고를 쓰니까 저는 책을 하나를 써도 내가 책이라고 하는 원료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당사자가 10명이죠. 이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이야.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책도 물질이잖아요. 책이라고 하는 물질. 물질적 생산의 구조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 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저자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나 역시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엮여 있잖아요. 이 물질적 생산의 구조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모르게 엮여 있다.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좌파가 아니야. 이거는 막스 베버도 그렇게 생각했고 칼 마르크스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깎아야 되는 이 아니 당일 배서 오늘 주문하면 오후에 받습니다. 그럼 오후에 읽을 거야? 오후에 안 읽을 거잖아. 오후에 읽을 것처럼 당일 배송 되네 좋네 막 해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저는요 책 주문해도 뭐 일주일 후에 와도 괜찮아 일주일 후에도 안 읽어요 그냥 신간 나오면 그냥 이렇게 보관함에 담아놨다가 그냥 이렇게 툭툭 털어요 10만원 단위로 5만원 단위로 털어 그냥 오면 쌓아놔 오면은 들어온 책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목록을 적어놔 그래가지고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아니면 내가 읽고 싶은 순서대로 또는 책을 순서대로 체계를 잡아서 읽어요. 읽는 것은 한두 달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서평을 쓴 그들의 새마을운동인가? 오늘 서평 써서 올렸는데 그거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넘었을 거예요. 일단 입수한 날짜 쓰고 당장 오늘 배송 나는 오늘 배송해갖고 택배 아저씨들이 이렇게 탁 들고 오면은 짜네. 도대체 저 오늘 배송을 위해서 저 아저씨가 그 아저씨 책 한 권 한나 배달할 때 10원인가 먹죠? 지난번에 대한통운에서 그러지 않았어? 예? 30원? 100원도 못 먹어. 10원인가 더 올려달라고 해갖고 그 농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0원을 더 올려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뛰어야 돼. 오늘 배송이 다 그런 것에 걸려 있어요. 오늘 배송 안 한다고? 그럼 니네하고 계약 안 해. 지금 택배하는 사람들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만 원짜리 책 한 권에 열 사람이 붙어 있다. 네? 집에다 써놔. 그런데 만 원짜리 책 한 권에 열 사람이 붙어 있는데 증정본을 달라고 그래봐요. 증정본을. 그 책을 쓴 사람도 아닌 사람이 증정본을 달라고 그래봐. 그러면 나머지 열 명은 어떻게 아홉 명은 열 명이지. 저자를 포함한 열 명이죠. 그죠? 저자도 아닌 사람이 증정본을 달라고 그러면 열 명은 어떻게 되냐고. 천 원씩 먹어야 되는 사람은 티클모아 태산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뻔뻔하게 쓰리, 제가 이번에 책을 좀 이렇게 보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증정본을 좀 보내주시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출판사 사장은. 네? 그러면 그놈이 또 여기서 악담 쓸까봐. 말도 못하고. 그죠? 그냥 내 주소를 불러주시죠.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것도 뭐 2천원, 3천원짜리 책이면 몰라. 막 15,000원, 막 2만원, 막 이런 책들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정말. 나도 들녘에서 나온 그 생각의 역사 있잖아요. 불에서 프로이트까지. 그 증정본을 보내준다는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좋았어. 막, 이걸 막, 보관함에다 넣어놓고 당장 지르지도 못하고 막 4만 5천 원 막 갈등하고 있는데 이 연락 오니까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네. 왜 죽이네. 내 형편이 어려운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그러나, 책은 본래 사서 읽고 서평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 아우, 막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강요한 잘난 척 하지 마라. 이 말이 막 들려오는 거야. 응? 니가 그렇게 잘났냐? 니 팔뚝 곱다 이놈아. 막 이 말이 막 분열된 자아가 막 서로.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정은찬 씨도 S24에서 그래서 6,500 받은 거야. 한 번만 나와주시면. 고문료잖아, 그게. 아니 공무원이잖아 월급 받잖아 자기 인세 7천만원씩 번다면서 종합소득세 누락됐더라고 네? 7천만원씩 번다면서 그걸 뭘 그렇게 뭔 돈이 더 필요해 7천만원이나 인세를 벌고 공무원 월급 받으면 됐지 영암모자 사장이 1,000만원 용돈도 줬더만 나도 누가 1,000만원 용돈 좀 줬으면 좋겠어 구차하게 살지 말라고 10만원이라도 좀 주면 그리고 그런 양반들은 급이 달라요. 서울대 총장은 장관이거든. 장관급이거든.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장관급들은 한 시간당 어디 가서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료가 달라요. 강사료가. 나같이 이렇게 10만원짜리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게 S 뭐 급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받잖아. 그럼 충분히 누리는 거지. 그리고 아파트도 비싸더만. 행여라도 공짜 책 좋아하지 마세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전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공병호의 책 이런 건 증정본 100권이라도 받아도 돼요. 연락도 안 오지만서도 나한테는 공병호 책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도 안 해. 공병호 책 증정본 보내준다 그러면 욕이나 처먹지. 그러니까 안 와. 그런데 네? 욕 먹고 공병호 책을 혹시라도 공병호 책 증정본을 보내서 아이고 한 두억 원 더 주세요. 주변에 좀 나눠주게 널리 소문 좀 내려고 그러다 그냥 받아 그냥. 거기서 책을 갖다가 물고기 떡밥 주듯이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펭귄 뭐 해주지 뿌리니까 받아. 그런 거 괜찮아요. 인문사회과학 도서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책값의 비밀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자, 박스베버 봅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있든 괜찮습니다. 예. 주황색 책도 좋고, 이 책도 좋아요. 주황색 책 좀 잠깐 줘보세요. 거기에, 예, 박스베버, 여기 소개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주황색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냥 들으면 아는 얘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요, 허여멀건한 책에는 요 책 날개에 이게 표 1에 붙어 있는 걸 보면 됩니다. 막스 베버는 칼 마르크스, 에밀 듀르켐 등과 함께 현대 사역을 창시한 사상가 중에 하나로 꼽힌다. 막스 베버 그러면 대개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요 책이 유명하죠. 이제 그 책이 유명한 건 틀림없고 막스 베버의 주요 저작인 건 틀림없는데 이제 그 책이 정말로 제1급의 그러니까 막스 베버 하면 그 책이라는 생각은 버릴 때가 됐습니다. 이상직군 그래 안 그래? 자네 사회학 전공한다고 그랬죠. 근데 막스 베버 전공은 아니야? 그래도 사회학 이론사에서 배웠을 거 아닌가? 네. 막스 베버의 중요한 저작이 뭔가? 그렇지! 아, 박수 한 번 해. 탁월한 대답을 한 이상직군에게 칭찬을 해 마지 않습니다. 네, 경제와 사회, 경제와 사회. 즉! 막 여기 보면 베버의 주요 저작으로는 흔히 사회학적 개념 구성의 건축학이라 불리는 경제와 사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사회학적 건축 구성 개념 구성의 건축학이라 불리는 경제와 사회.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책이 막스베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메인 이슈의 메인 이슈.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하고 막스베버는 자본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따져서 묻는데 그것이 막스베버의 핵심적인 탐구 주제였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근대 세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가 전개되어 왔는가 이게 보편적인 관심사였잖아요. 그 보편적인 관심사를 이 사람은 경제, 자본주의 경제와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 요것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와 사회가 막스 베버스는 가장 중요한 관심 주제였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바로 그런 관심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다음 올 가을에 저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 이걸 쓴 김덕영 씨가 그 다시 번역을 해서 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오면 또 사야지. 아 있어도 또 어떻게 잘 나왔나 이게 궁금하니까. 또 사야 돼. 똑같은 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고 어쨌든 사회학적 개념 구성의 건축학이라 불리는 정치와 사회가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막스 베버는 지금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법과대학 교수였습니다. 법과대학 교수였어요. 법. 왜 법이냐? 법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회 경제 활동 또는 사회적인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법으로 법이라는 형식 속에서 규정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누구에게 물으면요. 오늘 일어난 법적인 사건을 따져 묻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일어난 법적인 중요한 사건이 뭐죠? 뭐라고? 집시법. 촛불 집회는 틀린 말이고 집시법. 야간 집회. 아, 참, 법사형님 말씀하세요. 법사상사님 한 말씀. 네, 야간 집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예. 네, 위헌인 아니고 사실상 위헌. 예. 네, 불합치 의견이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위헌인 사람, 위헌이라고 얘기한 분도 한 세 분 됐죠. 예. 네.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지금 그 양반이 박재영인가? 그 부장판사. 안진걸 씨가, 그러니까 참여연대 안진걸 씨가 소송을 했는데, 그 박재인과 하는 부장판사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아, 이 지금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해서 헌법재판소에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오늘 결판이 났어요. 작년 사건이. 작년 촛불집회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헌법의 불일치, 즉 사실상 위헌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예전에 농촌 공동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최근에 읽은 그들의 새마을운동 이거 보면은 경기도 이천군에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에 있는 나렐이라고 하는 데하고 아밀이라고 하는 두 마을을 갖다 대조해서 이게 현지 조사를 한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걸 다룬 책인데 거기 보면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들은 마을 어른들이 대장 노릇을 하죠. 법이 없이 관습적인 겁니다. 관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렐인가 하는 마을에는 진주광씨, 대송씨가 있고 요 아밀인가 하는 데는 최씨, 임씨 뭐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문중 어른들이 있잖아요. 집안에서. 그게 이제 전근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대사회는 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계약에 의한 지금 막 저기 존 로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몽테스키에도 그렇고 다 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현대사회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관습과 공동체의 암묵적인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법의 주체이고 법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개개인의 평등한 개인으로서 전제돼 법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규율하는 형식적인 법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법질서를 따져서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제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책이 중요하고 법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 책은 178페이지, 그 다음에 허여멀건한 책은 135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허여멀건한 책을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저기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그대로니까 178페이지 선생님, 거기 목차를 좀 불러주세요. 책이 문예출판사 거는 목차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문예출판사 거요? 저보세요. 저건 아닌데요. 예. 그, 요거. 책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상고서. 거기부터. 문예 것도 있군요. 뒤쪽입니다. 아주 뒤쪽입니다. 거의, 직업으로서 정치를 보셔야죠. 뒤쪽에, 아주 뒤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 빨간 책으로는 무릇 정치를 하려는 자, 특히 직업으로서 하려는 자는 이 부분 있죠? 그 다음에 허여멀건한 책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허여멀건한 책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거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직업으로서 정치, 결론부터 읽습니다. 이 결론이 굉장히 멋진 레토릭인데, 결론부터 먼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특히 정치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기한 윤리적 역설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역설들의 중압에 눌려서 그 자신이 변질된다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넘겨보면 자신의 구원 또는 타인의 영혼을 구제를 원하는 자는 이것을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있어. 찾았어? 다음 자신의 영혼의 구제와 타인의 영혼의 구제를 원하는 자는 이를 정치라는 방법에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밑줄 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뉴욕 씨가 잘 아시는 거. 잘 아는 분이 책을 가지고 계세요. 자신의 영혼의 구원 또는 타인의 영혼을 구제를 원하는 자는 이것을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전혀 다른 과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업들은 폭력의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두 개의 문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사상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막스 웨버 자체에서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 또는 타인의 영혼의 구제를 원하는 자는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면 그러니까 정치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이거는 고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이게 마키아벨리에서 시작된 정치의 탈가치, 탈도덕화가 막스 베버의 이 텍스트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상 막스 베버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정치는 경멸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 훌륭하다 생각해, 상혁. 만약에 내가 상혁 정치를 하겠다, 내가 정치를 하겠다 마음 먹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송상혁군에게 송상혁군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정치 내 서대문구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설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좀 도와주게나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봐.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야. 말해봐. 글쎄요라니 갈등하지 말고 말해봐. 어? 이렇게 이메일을 써 나한테. 선생님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하시는군요. 저는 이만. 알았지? 그렇게 쓰고 싶지? 네. 어, 맞아. 그러니까 그게 송상혁군에게 타당한 일이고 정치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대사회 정치가 더러운 것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폭력의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거야. 정치의 과업은. 정치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 아니에요. 막스 베버가 보기에. 폴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우리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읽을 때도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자, 개인의 영혼을 돌보고 플라톤도. 근데 사람이 사람답게 총체적으로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치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정치 공동체에서 사는 건 뭐냐면 막스 베버의 말을 빌리면 영혼을 구원하고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고. 근데 근대사에서 정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탈도덕을 벗어나는 거예요. 도덕을 벗어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막스 베버가 보는 정치는 뭐냐? 지금 여기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이니까 정치는 뭐냐? 덕을 벗어나는 거예요. 덕을. 이 덕이라는 게 뭐냐?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덕. 탈적적.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인데 탈덕적 행위야. 탈덕적 행위. 왠지 좀 덕후스럽지 않아 이 말이? 응? 탈덕적 행위. 가끔 이게 이 강의를 하려면 이게 덕후스러운 말을 좀 개발을 해야 돼. 그래야 학생들이 확실하게 딱 창현이 같은 이런 사람도 좋아하잖아. 그치? 멋지지 창현. 네. 응, 애와. 이게 그 어디에도 없어 이 말은. 탈덕적이란 말이죠. 이제. 응?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막스 베버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근대의 정치는 이 말은 근대 막스 베버가 생각하는 정치는 고대의 정치와는 분명히 다르고 좋게 말하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좀 뚜렷하게 말하면 덕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것을. 그래서 정치는 폭력의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앞에 챕터 1부터 읽어나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찾았어요? 마키아벨리 있어요? 상훈군 찾았나? 네. 읽어봐. 마키아벨리는? 이 점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피렌체사의 훌륭한 한 구절 3권에서 영혼의 구제보다 자기 도시의 위대함을 소중히 여긴 시민들을 1인의 영웅의 입을 빌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 도시의 위대함을 영혼의 구원보다 더 소중하다 생각하는 시민을 칭찬한다 그랬죠? 지금 마키아벨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구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은 동시에 도시의 위대함하고 합치돼야 되는데 지금 마키아벨리가 벌써 각각의 개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도시의 위대함은 분리될 수 있음을 피렌체 역사책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의 이 이야기를 베버가 여기서 인용을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몽테스키에를 읽을 때도 몽테스키에가 홉스와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죠. 그 텔레비에도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 내가 이렇게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무슨 부흥 설교사처럼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 너무 추접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참 길이 나올 텐데 아 분명히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올 걸. 아. 저러 아이. 그러니까 세속 정치죠. 이건 이제 탈덕적 정치, 행위로서의 정치, 그리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근대적 세속적 정치의 출발점은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이게 베버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는 알 수 있겠죠. 베버가 인용한단 말이지. 죽겠어. 이 자식들 지들끼리 다 키워주고. 준호, 그치? 짜증나지? 어? 바로 이제 여기서 이 결론에서 막스 베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결론에서 막스 베버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베버는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부분을 먼저 딱 보면서 이 부분을 먼저 읽음으로 해서 베버가 가지고 있는 정치 개념이 얼마나 고대 세계의 그런 멋진 아름다운 그런 정치와는 거리가 뭔지를 뚜렷하게 안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제 1장으로 들어갑니다. 빨간 책에는 소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빨간 책에는 소제목이 없는데, 힘을 근한 책에는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제 1장, 제일 처음에. 자, 1장에 들어가기 앞서, 폴리틱 알스 베루프. 이 제목,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이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루프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생업, 생계를 위해 종사하는 직업을 가리키기도 하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먹고 사는 것과는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소명은. 그렇죠? 그러면 생업으로서의 정치는 그러니까 정치에 의존해서 사는, 정치에 의해서 먹고 사는 이 허여멀건한 책을 가진 사람들은 006번 저기 저자 역자 서문을 보면 돼요. 역자 서문의 밑에 각주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에 의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직업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죠. 정동영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마하는 거지. 난 그래서 반대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출마한다고 그럴 때. 내가 반대한다고 그 사람이 안 나설 것도 아니지만 나랑 같은 동네에 사는 우리 성당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당 신부님을 통해서 반대 의견을 전할까 하는데 신부님도 뭐 아 우리 성당 신부님도 여기 뭐 그랜저를 최근에 구입하신 이후로는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목사하거나 먹고 살자고 신부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끔 그분들도 신의 부르심을 받아 한다고 가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베루프야 그런 게. 그러니까 파더, 신부를 파더잖아요, 파더. 파더 알스 베루프. 또는 목사 알스 베루프. 또는 또, 여기다가 이제 학자 알스 베루프. 이 두 가지. 이 선이 굉장히 모호하죠. 정치에 의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걸 직업 정치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 그러니까 이 둘 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요 둘 다 직업 정치가인데 어쨌든 직업인데 요거는 뭐냐면 소명이 정치를 위해서 사는 정치가. 정치를 위해서 사는 정치가 저 위에 생업으로서의 정치가는 정치에 의해서 먹고 사는 정치가. 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물론 정치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국민을 위해서 네? 출사표를 던진다. 나라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출사표를 던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든가 이권을 노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의 정치가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게 모호한데 이제 베버가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 나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와 개념 틀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부터 봅니다. 여기가 정치 및 국가의 개념 정의 이거 있는데 이거는 이상직군 이거 시험 여기 사회학 이론사 이거 할 때 이거 시험 본 적 있지? 어? 이거 안 봐? 막스 베버에서 정치와 국가의 개념? 예, 그럼. 어, 그래? 우리 사회철학일 때는 시험을 보는데. 사회학과에서는 이런 거 안 다루나? 문제 그때, 아, 밖에 와서요. 어. 배버가 나올 때니까. 아, 나오면 이게 나오지 않겠어? 네. 여기 나오는 이 배버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게. 정치의 개념과 국가의 개념. 아까 처음에 내가 말한 것처럼 고대적인 정치와 교대적인 폴리스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뚜렷하게 이해를 해야 배버 이후의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일종의 교과서라 할 수 있어요. 개념 정의집. 개념 정의집. 이런 학자들이 훌륭한 학자지. 뭔 말을 했는지 지도 몰라 나도 몰라 뜻모를 이야기만 남기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떠나는 그런 필자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곧 10월의 마지막 밤도 다가오는데. 에? 근데 배버는 그렇지 않아. 배버는 그렇지 않아. 독일어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막스 웨버의 폴리티컬 알스 베르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저작권이 소멸돼 있는 거니까 인터넷에 가면 구할 수가 있어요. 도구판을. 독일어를 구해서 자기가 번역해 보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독일어 공부 이게 문장이 쉬워. 니체나 마르크스나 헤겔 이런 거 읽으면 불가능해. 독학이 불가능한 데서. 독학이 불가능. 굳이 철학책으로 뭔가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르트만이라고 하는, 니콜라이 하르트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책이 너무 두꺼워. 베버의 직업으로서 정치, 직업으로서 학문 이런 거 있잖아요. 번역본이 있으니까 내가 학습, 학문 독일어를 좀 익혀보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저도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갔을 무렵에는 배버 따위는 이렇게 하고 있었던 시절이야. 알겠나? 자, 처음부터 이게 봅니다. 배버의 이제 문장을 보면 이 사람이 배버가 굉장히 무미건조한 사람인 것 같아도 굉장히 재밌게 말을 해요. 그래, 당신이 나 재밌지, 난 재미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재밌다 그러면 좀 재밌는 척 좀 해요. 이제 이 강의도 거의 막판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즐길 때도 되지 않았나? 아직도 안 즐겨지나?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이 강연은 여러 가지 점에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망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 뮌헨에 있는 자유학생연합 여기서 이제 초청 강연을 하는 거예요. 초청 강연을. 그러니까 배부가 이제 자, 시국이 이러한 만큼 초청 강의에 왔으면 배부가 아, 말이야. 저거 해갖고 좀 이렇게 뭔가 멋진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시국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배부는 하, 실망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딱 자기 도망갈 곳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 우선 아마도 여러분은 직업으로서 정치에 관한 강연이라면 현재 현안들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은연중에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정치인들을 좀 까기도 하고 요즘에 이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시국 바느질 좀 있어야 되는데 시국 강연의 필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라. 이 사람이 학자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바로 이런 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덧글이 달립니다. 지식인답지 못하다는 둥. 이제 넌 그만 꺼지는 게 좋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달아요. 응? 배보가 이렇게 했어도 분명히 인터넷에서 안티들이 생겨났을 거라. 무지하게 악플 달릴 거라. 그러면 안 돼. 지난번에 그 최장기 교수가 어디선가 그 한 것에 밑에 악플 달린 거 보니까 정말 짜증이 좀 났어요. 그 양반 입장이 옳건 그러건 간에 그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악플을 달면 안 되지. 노무현, 당시에는 노무현 얼마나 많이 욕해놓고 말이야. 어쨌든. 이러한 입장표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정치적 행위가 가진 의미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논할 마지막 부분에 갔어요. 그것도 순전히 형식적 방식으로만 제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안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여러분은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 아주 그 좋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간 책에 뭐라고 나와있나 상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는 대단히 넓은 개념이며 이렇게 된 거예요. 빨간 책은 찾았어요? 김문하 씨 찾았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정치 개념이에요. 그런데 배버는 몇 줄 내려면 오늘 저녁 나의 강연은 그러한 광범위한 정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정치를 단지 아래와 같은 의미로서만, 즉 정치적 조직체, 오늘날 이것은 곧 국가입니다만 정치적 조직체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상훈 읽어봐, 그 부분 빨간 책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라고 하는 경우 정치단체, 현재로 말하자면 국가의 지도 또는 그 지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을 고찰하기로 합시다. 지도 또는 그 지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을 고찰하기도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아, 저 인간 참 정치적이야. 앞뒤를 잘 가리고 사바사바 잘해.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얘기 쓰죠. 그러니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정치적 결사체란, 즉 우리가 말하는 국가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여기 말할 때 거기 보면 그것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특수한 수단을 중고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단이란 곧 물리적 강제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리적 강제력이란 말 나왔어요? 찾았어요? 물리적. 이 찾았어요? 빨간 책에 상훈 찾았나? 네. 읽어봐. 몇 페이지? 81페이지. 네. 맨 이쪽에 오히려 근대 국가의 사회학적 정의는 결국 국가를 포함한 모든 정치단체의 고유한 특수수단, 조건제 물리적 폭력의 행사에 착안하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물리적 폭력의 행사. 근데 폭력이라는 말도 좋은데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말도 더 쓴 게 좋아요. 물리적 강제력. 거기 강제력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 말.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하는 거. 아까 결론에서 이미 베버가 말을 했죠? 정치는. 정치는 뭐라고 그러세요? 맨 뒤에서. 상염 얘기해봐. 정치는 그것과는 다르게 폭력에 의해서만 해결하는. 폭력에 의해서만 해결하는.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에 착안하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즉 물리적 강제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리적 강제력. 이 강제력이라고 하는 말은 폭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강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뭐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그럼 못 건너죠? 내 몸뚱아리를 그 빨간 신호등이 멈추게 하고 있죠? 그 강제하는 거야, 법적으로. 오늘날의 정치는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 법은 우리의 인신을, 우리의 몸뚱아리를, 또 내가 저기 종로구 개동에서 차 세워놨다가 빨간 여기 찍혔어요. 주차 위반 32,000원 내라고 왔어. 32,000원 내라고 이게 오잖아요. 주차 위반 이게 오잖아요. 등기로 왔어. 등기 왔다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아니 우체부 아저씨가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아요. 그 양반이 이제 항상 우리 집에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집 그 딱 핸드폰 번호 집배원 이렇게 떠요. 우체국 집배원 이래서 등기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집 등기 너무 좋아. 그래 집 32,000원이야. 씨. 기한 내에 나면 깎아준다고 32,000원. 기한 넘기면 40,000원 이렇게 돼 있어. 등기. 그러면 내 돈 32,000원을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저기 온라인으로 이체를 했어요. 내 돈 32,000원을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뭐예요? 내 돈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제력이라고 하는 말, 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갖다 두드려 패고, 막 깎구먹으로 막 이렇게 물고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위를 구속하는 것, 이걸 말한 겁니다. 이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제 이 베버는 국가를 이야기하는데, 넘겨보면 허여멀건한 책 22페이지. 그 다음에 그냥 빨간 책, 그게 몇 페이지야? 81페이지. 자, 허여멀건한 책부터 읽습니다. 오늘날의 한 특정한 영토 내에서, 영토는 현대국가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공동체는 곧 국가다. 자, 빨간 책은 8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국가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영역의 내부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다. 이런 말 있죠? 그거. 그게 국가의 정의예요. 베버가 말하는. 까칠하지? 그죠? 그게 국가야. 이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이게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국가 개념이야. 이게. 즉, 이 개념을 머리에 담고 있으면, 이 개념을 머리에 담고 있으면, 애국심이라는 건 생겨날 수가 없어.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가 국가야. 자,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취하고 있는 데를 사랑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랑할 수 있어?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사랑할 수 없죠. 이게 그러니까 대본은 이만큼 내가 이제 애국주의는 생겨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이만큼 베버가 말하는 현대국가의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정서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깔고 있지 않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와 물리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 어떤 범위 안에서 행사되고 있는가, 이것만 딱 따져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든가 이런 말은 전혀 통용되지 않지. 또 이제 대통령한테 이런 국가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만 잘 지키면 되지 대통령의 인간성이 또는 정치 관료의 인간성이 착한 사람일 필요도 없는 거야. 철저하게 내면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 개념에 근거해서 뭘 한다 그럼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그가 도덕적으로 뭐 얼마나 인간 한번 집에서 날마다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인형에다 이렇게 꽃기 놀이를 한다든가. 장희빈 예전에 하듯이 막 이렇게 이 해도 괜찮아. 근데 탈세 불법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용서가 안 되는 안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국가가 이 베버가 말하는 국가 개념이. 그러니까 이 국가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의 유일한 원천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의 유일한 원천. 빨간 책으로는 8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국가가 폭력 행사권의 유일한 원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폭력을 독점적으로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인간 공동체는 국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신고하면 경찰이 갑니다. 왜? 폭력은 가정 안에서도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이해하면 돼. 이해가 돼요? 폭력이라고 하는. 그러면 가령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때린다. 이거는 국가에게 언간하는 행위예요. 아, 국가 언간다 이런 말씀 하세요. 국가에게 대드는 행위입니다. 네? 학교 폭력이라는 그죠? 폭력을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어. 국가만이 행사한다는 건 뭐냐면 폭력을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다. 정해진 법에 따라서 국가만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현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법치예요. 법치. 법치라는 건 뭐냐? 강제력을 근데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이게 뭐 누구 명예훼손을 고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박원순 그 변호사 명예 국정원에서 국가가 고소하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가 무슨 인격이 있다고 명예훼손이 어디서 국가의 명예를 누가 훼손시켰다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국정원에 있는 양반들이 머리가 어떻게 되신 양반들인가 봐. 법대 나온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게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가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왜? 국가는 그냥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일 뿐이에요. 폭력 독점을 하고 있는 집단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강요인에게 명예가 있고, 어? 그렇지. 이 인격체에게 명예가 있잖아. 국가에게 명예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폭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국가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법에 따라서 여기다 대법의 규정에다 하나 덧붙이자면 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 법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법치야. 아주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얘기하자면 그게 법치예요. 법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정치는 뭐냐 이제. 자, 국가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정치인데 정치는 뭐냐면 허여멀건한 책을 보면 2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권력의 배분과 유지 및 권력의 이동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상기한 문제에서 가장 요소이며 또한 이 이해관계가 상기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상기 관리 활동력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요약컨대 정치란 국가들 사이에서든 한 국가 내 집단들 사이에서든 권력에 참여하려는 노력 또는 권력 배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 책은 중간쯤에 82페이지 중간쯤에 아니 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에 포함된 인간 집단 상호간에 행해지는 권력의 분배에 관여하여 권력의 분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노력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정치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어떻게 얼마나 가지느냐 이것이 바로 정치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국가와 정치 개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움질 한다고 욕하지 말라고 그랬죠. 싸워야 돼. 권력을 쟁취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나라당이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죠. 국민의 뜻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은 열받으니까 의자 집어 던지는 거고. 안 되잖아. 그래도 안 되잖아. 미디어법 통과돼버리잖아요. 비난할 거 없어. 그걸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당나라당에다 안 뽑아주면 돼. 민주당 니네도 별 볼일 없다. 국회의원 아무도 안 뽑아버리면 돼. 국회가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돼. 그걸 보기 싫으면 국회를 없애버리면 돼. 아예 국민들이 서명해가지고 여기 개헌을 해. 국회를 없애자. 개헌을 하면 돼. 어쨌든 현대사회에서 정치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나누어 갖기 위한 노력이다 이 말이죠. 권력을 나누어 갖기 위한 노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현대사회 정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권력을 나누어 갖기 위한 노력이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개념을 또렷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대사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느냐. 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어지러워가 아니라 어질어야 한다든가 인자해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권력을 탐내서는 안 된다든가 무슨 선비적인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정치 개념으로서 전혀 마땅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도덕을 벗어난 현대사에서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합법성의 지배 정당성의 근거.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카리스마적인 지배, 뭐 소명을 받은 지배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직업적 정치가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왕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 정치가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연책에서 32페이지, 그 다음에 빨간 책은 그게 잠깐만요. 아, 다 찾아놨는데 꼭. 빨간 책 90페이지. 허연책부터 먼저 봅니다. 허연책 32페이지 맨 있어. 이 지도자들이란 권력 찬탈을 통해서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간부진과 물적 장치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피지배자의 의지에서 도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 개념으로부터 보면 뚜렷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근대 국가는 공적 법인체의 성격을 띈 지배 조직입니다. 이 부분은 근대 국가에 대한 이 베버의 형식주의적 개념의 규정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 빨간 책은 91페이지. 빨간 책 91페이지. 그 새로 문단이 시작되는 부분. 하얀 책으로 읽습니다. 이 지배조직은 한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을 지배수단으로 독점하는 데 성공한 지배조직입니다. 이건 앞에 나왔고, 그리고 근대 국가는 이러한 독점을 위해 모든 물적 운영수단을 국가 운영자의 수중에 통합시켰고, 과거에 이 물적 운영수단에 대한 독자적 처분권을 가졌던 모든 자립적 지배층의 권한을 박탈하고 그들의 자리에 국가 자신을 그 정점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91페이지에 보면은 그 나오죠. 네, 91페이지 거기 문단 새로 시작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내부에서 지배수단으로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에 성공한 안스탈트적 지배단체라는 것. 그리고 이 독점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곳에서의 물적인 운영수단은 국가 지도자의 손에 집중되고 그 반면 지금까지 이들 수단을 고유 권리로서 장악하고 있던 자립적 신분적인 담당자는 송두리째 수탈당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국가 스스로가 정점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권력 집단이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 찬탈을 통해서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이런 국가의 물적 장치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어. 그러면 모든 그런 통제권을 장악했으니까 그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물적 장치에 그 집단들이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겠죠. 그리고 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 물론. 비자금 받아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되더니 죄다 자기 사람만 심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람 심으려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야. 심 때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기왕에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쫓아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 냉소적인 것 같아도 이걸 분명히 해둬야 돼요.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렇게 몇몇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무슨 한혜종 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막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을 때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명박 정부 다음에 누군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자기 사람 심든 걸 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야. 임기가 정해진 사람을 쫓아내는 건 법에 어긋난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 거라. 그 집단들이, 그러니까 뭐 좌파 적출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초창에 유인촌이가 말했잖아요. 용식이가 좌파를 적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 자식 많이 배웠네 그랬는데 저는 적출이란 말을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말로 맹장 적출 수술한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미제 각을 뜨자 그러지. 적출이란 말,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 맞아. 니들은 우파니까. 적출해. 좌파 적출해. 적출하되 합법적으로 해야 돼. 임기가 남아있는데 적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은 현대국가예요, 지금 우리. 이럴 수가 있느냐. 양심이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와서 했을 때 비난할 수가 없어. 이쪽에서는 법규정이 어긋나게끔 했는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베버의 이 규정은 우리가 오늘날 한국 현대사회에서 정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줍니다. 우리는 정치를 항상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접근해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현대사회 정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딱 까놓고 말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불법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욕할 수는 있지. 뭐 쥐새끼 같다느니 뭐 오뎅만 먹는다느니 이러고 있었잖아. 이문동에서 떡볶이를 먹는다. 나 내가 오뎅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새 오뎅을 못 먹겠어. 길 가다가 아, 길 가다가 저 개동 공부방에 가다 보면 달인이라고 하는 오뎅 가게 있는데 딱 지나가면요. 저는 배가 아무리 불러도 오뎅 가게 앞을 딱 지나가면 오뎅을 먹고 싶거든요. 근데 저에서 오뎅을 먹다 보면 그분이 생각나. 우리가 이렇게 조롱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를 타도하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타도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베버의 이 국가, 그 다음에 베버에서 정치, 이 개념 있죠? 이걸 뚜렷하게 알아둬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아주 현대 사회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들이라고. 오늘 그것만 분명히 알아두면 베버의 챕터 1을 읽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합시다. 예. 대학교 안에서 그 이명박 대학생들이 지금 이명박 아웃라고 퇴진 운동 불법이야. 그게 반민주적인 거야. 그게 반민주적이라고 말했잖아 최장기 교수가. 근데 그 밑에 악플이 달리는 것은 정말 반민주적인 거라지. 응? 하지 마. 그 밑에 써. 나는 강준호 선생님께 배벌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써.